나보다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. 추억이 너무 많아 힘들겠지만 세월 가다 잊혀질 거야. 목숨처럼 사랑했던 당신 버스 밀려오네. 사랑이 누구야 울지를 말아. 떠나는 몇 시세 네가 알잖니. 이별이 왜 말이야 울지를 말아. 기막힌 운명의 꽃이 우리 없이도 행복해. 지금 좋은 사람 만나 살겠지. 추억이 너무 많아 힘들겠지. 세월 가다 잊혀질 거야. 목숨보다 소중해. 당신 모습 떠나는